바그다드 하늘에는 폭탄 세례가 퍼부어졌고요. 서울 하늘엔 오랜만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졌던 주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한방눈이 내렸지만 옛눈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출근길이 먼저 걱정됐었고요. 또 눈사태로 얼어 죽은 가축들, 매몰된 등반객, 눈 녹은 뒤에 질퍽거릴 도로들, 이런 것들이 기억 속의 옛 눈을 빼앗아가버린 것 같습니다. 눈 장난하다가 내복까지 젖은 채로 잠들던 꼬마, 눈 내리면 현에 밀고 그 눈맛을 보던 꼬마, 장독대 위에 소복히 쌓인 눈을 그 눈을 뭉쳐서 입으로 빨던 꼬마, 백설부 속에 옛 꼬마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네요. 만화영화 스노우맨 중에서 워킹 인 디 에어, 피터 우티의 노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같은 대학에 지원한 듯한 소녀가 좌석버스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점이었어요. 2주일이 지난 지금 그 애가 입는 옷, 신발, 하물며 손톱 끝에 남은 봉숭아물까지도 기억하는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네요.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의 정주씨, 대전 직하시 중구 대흥 3동의 류현경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의 It Must Have Been Love.

당시 미국인들은 전쟁 때문에 지쳐 있었고 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이 작품은 그의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을 모두 휩쓸었죠. 정신병원. 이곳 사람들은 모두 정신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더 컴플렉스, 대인 공포증, 편집광 증세. 하지만 이런 병은 병원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현대인들 누구나 하나쯤은 지니고 있을 법한 그런 심리적인 증상입니다. 감옥에서 강제 노동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으로 도망온 맥머피. 잭 니콜슨은 병원에 있는 그 누구도 진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지요. 병원 측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환자들을 억압합니다. 거기에는 조작된 평화, 일시적인 치료가 있을 뿐이죠. 맥머피는 이런 체제를 철저히 무시하죠. 환자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주죠. 우선 그는 인디언 주장 브롬든에게 농구를 가르치려고 해요. 하지만 주장은 팔짱만 낀 채 묵묵무답입니다. 그러자 맥머피는 다른 환자 벤치니의 무등을 타고 계속 주장을 설득합니다. 농구를 하자고요. 이 광경을 냉정한 수간호사 레츠드, 루이스 플레처는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샤메인이란 곡이 흘러나옵니다. 자, 그 장면이에요. Okay, now, now jump up in the air and put it in the basket, Chief. Jump up and dunk it in. Jump up in the air and stuff that son of a bitch in there, Chief. Take a rest, Chief. Just stay right there. Take a rest. I'll be right back. Oh, Vancini, come here a minute. You're looking all right. Get right over here for a second. Now just stand right there. Just get down a little bit. All right. Stand up. Stand up. Go ahead. Whoop, that's a baby. All right. You got her. All right. Now over there. Wait. Hit me, Chief. I got the moves. I got them, Chief. All right. Hold it right there. Give me the ball. Give me the ball. That's it. Thank you, Chief. Now, hold it right there. Now. Take the ball, you jump up, and put it in the basket. See what I mean? Just put it in the... Chief, hold still. All right, Chief, here. Take the ball. Now, jump up and put her in the basket, Chief! Jump up and put her in the basket! Not you, Vancini. Raise up, Vancini.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Fast break! Defense! Get back! Back! Yeah. Come on, Vancini. Where the fuck are you going at? General, get this man around here. That's it. Back. Over at the chief. Fast break. Fast break. Hit me, chief. Hit me, baby. Put it in the basket, chief. Put it in the basket. 하지만 병원 측은 맥머피의 의지를 빼앗아버리죠. 식물인간이 된 맥머피. 그의 절친한 친구 인디언 주장 브롬드는 그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죽음으로 자유를 찾은 맥머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 사회에서 획일화돼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날개가 꺾인 채로 도시 한복판을 허우적거리는 뻐꾸기. 어쩌면 이 병든 초상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고요. 자,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서 테마 뮤직으로 쓰인 셔메인, 만투바니 악단의 연주입니다. 만토바니 악단의 샤메인, 영화 뻐꾸기 동주위로 날아간 새의 테마 뮤직이었습니다. 이 영화가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또 다른 이유는 이 맥머피, 제인 니콜슨의 연기입니다.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걷잡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의 연기는. 그는 이 영화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어떤 억압도 또 구속도 거부하는 자유로움. 이것은 바로 잭 니콜슨 자신의 모습입니다. 제임스 딘과 같은 이유 없는 반항도 아니고 알파치노가 뿜어내는 절망적인 차가움도 아닌 체제에 대항하는 비뚤어진 젊은이의 상. 이것이 바로 잭 니콜슨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1970년 미국 언론들은 잭 니콜슨의 기사를 앞다퉈 다루고 있습니다. 그를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기수로 평가하면서요. 영화 이지 라이더에서 술주정뱅이 변호사, 현악적이고 이상적인 대사를 퍼대던 이 배우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죠. 잭 니콜슨의 출생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생활한 소문도 무성하고요. 또 큰 누나 준의 아들이란 얘기도 있죠. 본인 역시 아버지 모습조차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오동생에다가요, 만능 스포츠맨이었죠. 이 잭은 17이 되던 1954년 헐리우드로 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 대학까지 포기한 거죠. 하지만 기회는 쉽사리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잭은 장난감 가게 점원으로 용돈을 벌거나 당구를 쳐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며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좌절과 실의에 차서 잭 니콜슨은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죠. 그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던 그를 구해준 것은 직업 소개서였다고 합니다. MGM 영화사의 만화부, 이것이 그와 헐리우드의 첫 만남입니다. 그 후로 10여 년 동안 잭은 헐리우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술과 마리화나, 여자. 이 잭 니콜슨의 무분별한 생활은 매스컴을 통해서 전 미국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행운을 얻게 되죠. 영화 이지 라이더의 조지 헨슨 역. 이것이 바로 그를 행운으로 이끈 역입니다. 이 역할도 처음에는요, 다른 배우가 맡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배우가 도중 하차해서 감독은 잭 니콜슨에게 이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잭 니콜슨은 자신의 마리화나 경험을 배우들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고문 역할로 감독을 따라다니다가 행운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자, 영화 Easy Rider 중에서 Born to be Wild, 스티븐 울프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영화 이지 라이더 중에서 스티븐 울프의 Born to be Wild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연기자로서 한이 맺혀있던 잭 니콜슨은 이 행운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지 앤슨을 아주 뛰어나게 연기함으로써 그는 다음에는 Five Easy Pieces라는 영화에 발탁됩니다. 석유 채굴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바비. 그는 훌륭한 집안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방랑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 그에게 동거 중인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는 바비. 하지만 그들과의 이질감은 바비를 더욱 고독하게 만듭니다. 잭 니콜슨은 이 영화에서 남자의 눈물을 보여주죠. 일도 사랑도 가정도 모두 멀게만 느껴지는 바비. 그는 세상의 절망을 모두 아는 듯 꺽꺽 울어댑니다.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요. 잭 니콜슨은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해요. 저기 나의 아버지 얼굴이 보인다. 난 울고 싶다. 소리내 울고 싶다. 연기는 곧 자기 자신이어야 하고 또 자신의 표출이어야 한다. 이런 그의 연기관을 그대로 드러낸 일합니다. 영화 Five Easy Passes 중에 삽입된 테미 와이네트의 노래입니다. Stand by your man.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ll have bad times, and you'll hav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ll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nd if you love him, I'll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nd by your man. 영화 Five Easy Passes 중에 삽입된 테미 와이네트의 Stand By Your Man이었습니다. 이 영화 이외에요. 차이나타운, 샤이닝 이런 영화에서 자신만의 연기 스타일을 보여주던 잭 니콜슨은 80년에 들어와서는 한동안 활동이 뜸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잭, 그는 지금까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이미지를 영화 속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된 영화가 바로 애정의 조건입니다. 휴스턴의 어느 가정, 이곳에는 딸 엠마를 씹어내고 난 엄마 오로라 셜리 맥클레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 옆집에는 전직 우주비행사가 살고 있어요. 이 가레트 잭 니콜슨은 엉큼한 인상에 개구리처럼 배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지만요. 맘씨 좋은 아저씨입니다. 개구쟁이 같은 장난기도 가지고 있고요. 가레트는 오로라를 좋아합니다. 이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해변을 드라이브하기도 합니다. 오로라는 딸 엠마에게 가레트와 일을 사사건건 얘기해 주죠. 그러는 사이에 전혀 성격이 다른 이 엄마와 딸은 사랑이 깊어갑니다. 말하자면 가레트는 모녀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랑의 조건을 깨닫게 하는 전령인 셈입니다. 잭 니콜슨의 변화, 그것은 이처럼 사랑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영화 애정의 조건의 테마 뮤직 듣습니다. 에리 쿤젤이 주연의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에릭 쿤젤이 주연은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신 영화 애정의 조건의 테마 뮤직이었습니다. 87년 영화 잡초 역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사랑을 엮어가는 두 중년 남녀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직 야구 선수로 지금은 불황자 생활을 하는 잭 니콜슨, 그리고 한때는 가수였던 하지만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인 메릴 스트립. 이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에 시달리면서도 사랑의 눈을 떠갑니다. 잭 니콜슨과 메릴 스트립, 이 두 배우의 연기가 절정에 이른 듯한 영화입니다. 두 사람은 Heartburn, 제2의 탄생에서 이미 호흡을 맞춘 사이죠. 중년이 된 잭 니콜슨의 매력이 한층 돋보였던 영화가 다음 편이죠. 프리츠가의 명예. 여기서 잭 니콜슨은 차가운 미소를 보여줍니다. Killer Smile, 살인자의 미소. 악마의 웃음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그런 미소를 최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잭 니콜슨, 그가 많은 팬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물론 연기력이죠. 하지만 그의 모습을 지울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미소, 킬러 스마일에 있습니다. 살인총부업자인 아이린, 캐서린 터너와 사랑에 빠지는 미국 마피아의 실력자, 이 찰리 역 역시 그의 야릇한 미소가 유감없이 발휘된 역할이죠. 이 영화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만난 이 두 사람, 찰리와 아이린.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서로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아이린이 틀어놓은 음악을 듣고 그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름다운 곡이라고 찰리는 말하죠. 이때 아이린은 화장 케이스에서 총을 꺼내고 찰리는 칼을 뽑아듭니다. 자, 그 끝장면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영화 프리츠가의 명예에 삽입된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로 들으시죠. 아이린! 아이린! Look who's here! 에? Charlie, what a wonderful surprise! Oh, baby, I got three whole days. Anything you want, you name it. There you go. Baby, we are gonna have a ball. Yeah, that's just a half of it, sugar. Come on, get over there. 도니세티의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로 영화 프리스카의 명예 중에 삽입곡이었습니다. 눈 바로 밑까지 찢어져서 올라가는 입꼬리, 그 웃음. 영화 이스트윅의 새 악녀들에서는 그야말로 악마 그 자체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잭 니콜슨의 악마적인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김없이 떠올려지는 모습. 바로 배트맨의 악당 조커가 아닐까요? 초록색 머리,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한 흰 얼굴, 그 위에 붉은 입술. 자신에게 밉게 보인 갱 로텔리를 해치우면서 웃는 그의 얼굴. 비키, 캠비신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주 음흉하게 짓는 미소. 독약이 든 제품을 만들면서 행복해하는 그의 웃음. 이 모두 잭 니콜슨 그만의 킬러 스마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겠죠. 잭 니콜슨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연기의 폭을 넓혀가는데요. 최근에는 두 편의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체제에 대항하는 젊은이의 모습이 아니라 체제를 수호하려는 기성세대의 모습으로 열연한 A Few Good Men이 있었고요. 또 한 작품은 실존 인물을 그린 데니 드비토 감독의 호파입니다. 이 호파는 1930년부터 1960년대까지 존 F. 케네디와 함께 미국을 주름잡던 인물이죠. 그는 미국 노동자들의 대변자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노동조합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노동자의 지주 그리고 타락의 상징 이 둘로 양분돼 있죠. 배트맨의 악몽 같은 조커 이후에 다시 자신의 특색 있는 연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잭 니콜슨. 그가 표현해낸 호파 어떤 인물일지 무척 궁금하시네요. 저번에 제가 A Few Good Men을 못 봤다고 보고 나면 설명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날 바로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화면 가득히 잭 니콜슨이 부각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거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자, 영화 속에서 보면요. 탐 크루즈가 가판대에 있는 잡지를 사러 갈 때 흘러나오던 음악이 있습니다. 자동차 문을 닫는 순간 하운드 덕 윌리 메이 빅마마 톤튼 그가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오죠. 자, 경쾌한 곡입니다. 하운드 덕.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얼마 전 영화 A Few Good Men을 봤어요. 카리스마적인 제이 니콜슨의 연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 일동의 이건재 씨.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FM 영화 음악을 듣겠습니다 하신 전북 1위시 동산동의 최재미 씨. 잘 들으셨습니까? A Few Good Men 중에서 Hound Dog, 윌리 메이 빅마마 톤튼의 노래였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를 바라보는 잭 니콜슨.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영화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화는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잭 니콜슨의 얘기로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는 영화 Always 중에서 골랐습니다. J.D. 사우더의 노래 Smoke Gets In Your Eyes. 대구의 최수진 씨, 광주 북구 운암동의 유계한 씨, 대전 동구 자양동의 김민호 씨, 서울 송파구 풍납일동의 정선영 씨, 부산 금정구의 김경미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 They asked me how Tears I cannot hold.